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에 점하여 러시아, 인도네시아, 로마니아, 이집트, 우간다, 네팔, 메이코, 도이칠란드, 기내에서 토론회, 경축집회, 좌담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